엄마의 탄닉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 하여 돌아가는 길 저 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설구나 옛날에 이 길을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 치서 뻐국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한 세상 다 하여 돌아가는 길저 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서 옛날의 이 길은 꽃가 한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거나 되던 길 한 세상 다 하여 돌아가는 길 저 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하늘가에 노을이 서